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할 때에 두 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답니다. 첫 번째 내려앉을 때가 어떤 때냐? 보여야 될 얼굴이 안 보일 때,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와. 빈 자리가 보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각하신 분들 제 심장 좀 더 돌려놔요. 이거 쿵 떨어졌어. 쿵 떨어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떨어지느냐? 안 보여야 될 얼굴이 보일 때.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 우리도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이렇게 주일만 지나면 뵙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얼굴들, 주일 돼서도 이렇게 뵙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참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 귀해요. 예. 외국인이 한국 사람 볼 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쁘답니다. 바쁘다. 한국 사람들처럼 바쁜 사람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24시간. 올림픽 도로 보면 24시간 다 사람 차가 계속 러시아와처럼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새벽에도 밤에도 엄청 바빠요. 조그만 애들도 바쁘다는 소리 입에 붙어 있어요. 바쁘지 않으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다 바빠. 두 번째는 뭐냐? 빠르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짜장면 시키면은 20분. 짜장면 또 오래 있으면 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와요. 빨리. 성지도 급해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시켜놓고 고도 한세 못 참아가지고 단무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앉았다 하면 그러니까 밥 시켜놓고 그냥 김치부터 그냥 꺼내먹고 다 꺼내먹고. 택시 잡을 때 길 밑에 내려가가지고 어? 인도가 아닌 차도에 내려가서 택시 잡아요. 커피, 이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 집어넣고는 그 밑에 쳐다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다 되지도 않고 꺼내버려요. 성질 급해. 세 번째는 뭐냐? 1등주의. 1등. 1등이 안 되면 안 돼. 올림픽 하죠. 이제 좀 있으면 평창 올림픽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메달 따면 난리를 치는데 은메달 따면 죄인이에요. 죄인. 쥐가 죄인데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우는 사람도 있네. 외국 사람 보세요. 은메달, 동메달 다 펄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죄인이야? 1등 못했다. 물론 이런 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뭐냐? 경쟁이에요. 경쟁. 너무 심해요. 경쟁이. 1등이 돼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특별히 이제 이 학부모들, 학부모,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손주들 기르느라고 이제 정신 없는데 학부모들 보면 우리나라 육아법의 교과서, 육아법이 뭔지 아세요? 옆집 하는 대로. 옆집 하는 대로가 우리나라 육아법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아지려고 똑같아. 똑같아지는 경우인데 뭐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토리 키재기야. 경쟁, 경쟁. 심각하게 살벌한 경쟁 시대. 대한민국.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러냐 했더니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사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 둘이 있잖냐. 아, 둘이 있는데 주여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세워달라.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소위 말하면 뭐냐. 출세시켜달라는 거예요. 출세. 높은 자리. 제자들이 12명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이 현실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 왕권을 잡을 때 그때 높이 들어서 사용해달라. 뭐예요 이게? 청탁이 성공시켜달라는 게 성공시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거절하셨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도 너희가 나한테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온당치 못하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뭐냐? 할 수 있다. 그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 인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어느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생각은 뭐냐? 그냥 세속적인 성공. 야만 이런 것만 너희들이 원하고 있구나. 욕심을 가지고 지금 본질이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24절을 보니까 10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청탁이 들어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하냐? 분이 여겼다. 자기도 똑같은 생각이었단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초기에는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하겠지. 출세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답답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성공하기보다는 승리하기를 원하라라고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공과 승리. 굉장한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유튜브에 있어요. 안에.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성공하기 원하죠. 이 성공하기 원하는 것, 이 야망 이 자체를 나쁜 곳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그렇죠?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빨리 자라길 원해. 빨리 자라. 키가 조금만 커도 그게 자랑이에요. 경쟁해가지고. 몸무게가 조금만 더 나가도 자랑이에요. 그게 크다. 이빨이 먼저 나는 것도 자랑하더라고. 어떤 집이 애가 이빨이 안 나가지고 이빨이 안 자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치과에 갔어요. 치과 갔더니 고민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빨 안 나오는 애는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고단세를 못 참고 가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남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심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고 교회도 보니까 교회도 1등 교회 있고 2등 교회 있고 3류 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나눠지냐 보니까 뭐냐면은 도인수 그리고 건물 큰 거 이거 가지고 나누더라고. 교우 고자 청도수 많으면 1등 교육가요? 어? 여러분 교회가 크면은 인류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보니까 아, 교인 수가 크고 이러면은 어우 뭐 어깨 힘이 들어가고 교회가 크면요 어디서든 자신만만하고 교회가 작으면은 의기소침하고 그건 아니더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 큰 교회 다니고 뭐 그러면 굉장히 자랑해.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어디 교회 다닌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크거나 작거나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런데 뭐 이렇게 저는 웃어요. 특별히 성도들이 말이에요. 좀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있으면 그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유명한 목사님 너무 내세우고 이러면요. 야야 너 때문에 내가 안 보인다. 널 가. 너 때문에 내가 안 보여.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야 너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그렇죠? 의미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냐면 이 높고 낮은 성공 한번 해야겠다는 거는 이 본질적으로 가지 돼. 그러나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은퇴하면은 그 사람 신분이 높고 낮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은퇴하면은 뭘 하느냐? 치킨집 차린다. 아니면은 커피집.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면은 뭐 치킨집 생겼다가 망했다가 또 생겼다가 망했다가 김밥집 옆에 들어왔다가 또 어떻게 됐다가 또 커피집 들어왔다가 말 정신이 안 없어.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돈 버는 세상이지. 경쟁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이 거리 제한도 있고 이러면은 먹고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가깝다 보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야 살 수가 없어. 그래 망해 막. 교회도 그래 교회도. 우리가 서현동 있을 때 보면 맞은편 그 건물에 교회가 2층에 하나 있고 3층에 하나 있어. 교회가. 2층에 하나 있어. 조금 올라오면 지하에 있고 2층에 또 있고 교회가. 여기 가면 새로운 사람이 가면요. 안내원들이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팔 떨어지려고 그래 팔 떨어지려고. 그것도 경쟁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경쟁인데 싸움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인생은 이 생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생존 경쟁 이 성공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싸워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이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아이들부터 노년이 여기까지 매일매일 이 싸움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은 생존 경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싸움이 있다 그랬어. 또 한 가지 싸움. 그 싸움이 뭐냐?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 이 두 가지 싸움을 다 싸워야 되는 것이니까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 원리를 잘 알면요. 원리를 잘 알면 우리는 정말 인생 쉽게 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싸우셨을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우셨을까? 예? 당연하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영적인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생 오셔서 싸우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 이긴 것이 뭐예요? 생존 경쟁 이기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이긴 것을 성공이라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 가지고 승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닥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원했어 지금? 승리를 원했어? 성공을 원했어? 우리처럼 성공을 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게 성공보다 뭐예요? 승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싸우신 것이 예수님은 생존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통일교가 통일로 문선명이가 그게 아주 극악한 이단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성공하지 못. 그렇죠. 성공하지 못했지. 그 따지고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문선명이 그렇게 해서 통일교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광고가 세를 들린 거예요. 그 내가 실패한 메시아. 이제 내가 대신 와서 나는 성공한 메시아다. 문선명. 여러분은 웃지만 그 사람 진짜로 알아요. 이단의 이야기를 사실 유추한 건데 여러분이 그거 들으면서 피식 웃는 거 그거 정말 그렇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거기 솔깃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되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허무 맹랑한 이야기들 기가 찰 얘기인데 그걸 들어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는 성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가치는 뭐냐면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존 경쟁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종이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우리의 신분을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 군사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자예요. 생존 경쟁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 전쟁은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성공과 승리 뜻이 다르잖아요. 성도들은 성공도 해야 되지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보실래요? 많아요. 성공적인 측면에서 누가 성공했어요? 사울이 성공했지. 사울은요, 엄청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환심을 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면 100%야. 지지율이 100%. 너무 잘했어. 아주 막 승승장구하고 그래. 그런데 어디에서 깨졌느냐? 영적전쟁에서 패했어요.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전쟁에서 이런 패배하면은 진짜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이야. 사오는 패배자가 됐어. 반면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도망자로 살아요. 도망자. 여러분 다윗이 어디 호위 오시겠나요? 나중에 그는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산 거지. 평통한 거지. 자기 자신으로서는 정말 고생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해야 돼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까? 그럴 정도로. 그런 다윗이에요. 인생 생존 경쟁에서 보니까 다윗은 패배예요. 도망자로 살아. 아무것도 없어. 자식에게 반역당해가지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는 진짜로 승리자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을 민족의 최대 영웅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국기에 여러분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 다윗의 별. 이스라엘은 다윗이었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염원은 뭐냐? 우린 생존 경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영적 전투의 사건으로 본다면 참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 그랬잖아요.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겼어요. 그게 승리잖아요. 골리앗과 싸움이 생존 경쟁일까 영적 전쟁일까. 네? 다윗이 그 싸움에서 성공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승리.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성공은 못했을지언정 승리하면 여러분 인생도 다윗처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야. 성공 못해도 괜찮아. 아니 성공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게 생존 경쟁으로 굉장히 성공만을 위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에요. 하만. 이 하만은 권력 추구형.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오늘날 이 현대인과 똑같아요. 어떻게든 이기고 어떻게든 짓밟고 어떻게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이 하만이에요. 이 하만에 의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서도 모르되게 유대인들, 유다인들이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성공한 한 인물을 사용하신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유다인의 포로의 딸로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길을 잘 밟아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다. 그 당시 이 바사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 바로 그런 나라에서 이 왕비가 됐다는 것은 최고로 올라가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성공 자체에 머물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에스더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개교에 의해서 멸절될 만한 위기 때에 하나님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이 에스더는 자신의 이와 같은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전쟁의 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알았어.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 가지고 나갔어. 믿음 가지고 그 싸웠을 때에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족의 승리로 귀결이 됐다. 여러분 왜 승리해야 되느냐. 성공하면은 성은 여러분 당사자나 주변에 몇 사람만 기뻐할 일. 여러분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시샘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성공이 다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질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승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감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나라, 민족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쌍둥이 딸이 있어요. 쌍둥이 딸이 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둘 다가 서울대학교 의사예요. 서울대학원의 의사예요. 지혜하고 은혜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참 그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간증도 많이 나가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쌍둥이 둘인데 딸 둘이가 다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와 의학 전문대학 나와가지고 의전 나와서 분당 서울대병 서울도 동순동 저기 서울대병원 의사. 그렇게 키웠으니까 간증도 오라 그러고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 지혜라는 애가 있는데 지혜한테 자기가 이런 얘기 한다. 뭐냐? 의사가 된 거는 부모님하고 친척 좋은 일만 하는 거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치는 고달프다는 거예요. 성공해봤자 자기 부모님들은 월급 많이 받아서 좋지, 자랑해서 좋지. 근데 자기 자신 고달프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이라고요. 이런 자녀 자랑하고 다녀? 자랑도 하고 괜찮지 뭐, 괜찮아.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공보다 승리한 사람.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보다는 승리한 사람. 사울은 성공했지만 패배한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 오늘 여러분들이 생존 경쟁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생존 경쟁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긴 것은 성공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피 터지게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해야 돼. 생존 경쟁.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김밥 말아야 되고 남보다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닭 잘 튀겨야 되고 어떤 것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이루는 성공이지만 승리는 뭐냐? 승리는 뭐냐? 쉬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뭐가 단련해가지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골리앗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지가 밤에 무술 연습을 하고 단련도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아니면은 믿음 갖고 나갔어요? 믿음 갖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누가 이기게 해줬어? 누가 승리게 해줬어요? 하나님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과도 같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주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나보다 잘난 애가 한두 명이에요. 내가 잘해 보려고 안 돼요. 경쟁 상대 됩니까? 돈 있고 백 있고 배경 좋고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참 재미있어요. 군대 가면요 1등 일정 1등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래서 자 대대 연대 뭐 소대 자 하나 둘 뭐 앞으로 가 그럼 가잖아요. 쫙쫙쫙 한 놈부터 세워가 쫙쫙쫙 꼴찌 한참 가다가 한마디 딱 합니다. 자 이제부터 뒤로 돌아가. 그러면 꼴찌가 어떻게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이었어. 하만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기를 다루려고 이 장대를 높이 달아놨는데 다 되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시기. 모르드기가 올라가고 하마는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틱한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좀 떨어졌다 할지 괜찮았죠. 죽는다 그래 죽는다고. 무슨 1등 2등 3등만 되면 그 이제 살 것 같고 그 밑에 떨어지면 얼굴이 새하얘지고 우리 아들 공부 못한다고. 중학교만 되면 교회를 안 보내려고. 공부시키는. 여러분 세속적 성공 해봐요. 한번 보라고. 그 얼마나 정말 괜찮아. 그럼 해보라. 그러나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떨어질 때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과 여러분 123층 여기 거기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과 여기서 1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데미지가 같을까 틀릴까 완전 틀린 거예요. 1층에서 높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또 재기할 수 있어요. 123층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요. 그건 박살나버렸어요. 재기가 안 돼서. 무조건 다 되겠다는 생각에 욕심을 버리라. 그래서 성공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 승리는 왜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만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제 주변이나 제 선배 목사님 보면은 저분이 저렇게 목회를 잘할 그런 만한 상황이 아닌데 목회를 너무 잘해. 가면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족한데 매일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목회를 못하는 분. 입술도 어둔하고 말도 어둔하고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신학교 때 성적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해주시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 사업도 경쟁이 좀 밀려도 좀 놔둬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확신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 지금은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가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게 홍수환 선수는 7.8기였어요. 4전 5기, 4전 5기. 네 번 넘어졌어요. 네 번 다운 당했어. 근데 다섯 번째 일어나가지고 KO 번지나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 지금 가지고 왜 예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고 지금 예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보로 여기고 오늘도 우리 믿음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큰 교회 다니면 의시되고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생존 경쟁이 이깁니까? 영적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아니라 그랬죠. 사역이라 그랬죠. 사역. 사업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역은 뭐가 아니에요? 사역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 갖다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공급시켜 주실 것이고 이기면은 평화가 와요. 평화. 이기고 나면은 다윗을 보니까 이기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더라. 뭐가 사라졌더라. 대적들이 사라졌더라.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대적들이 감히 범접을 못해요. 성공해봐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의 내 성공이 내일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시면 대적이 물러가 버린다. 대적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승리자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